7시 반 기다림 걱정 없는 그녀 시간 왼손을 턱에 괴건 흐린 미소 선을 안 남기에 너가 내 같은 메뉴를 파 A quarter to eight 반쯤 비워진 물에 정적이 떠 타버린 캔들 뒤로 얼어붙어 그새한 테이블 위로 늘어진 실루엣 shadow 그녀는 알아 다가온 약속 시간이 당연하죠가 문을 열어 그가 와도 난 있는 능력이 없어 따뜻하게 떨어져 뛰는 so fine 익숙한 저녁 식사해 perfect 감각해줘봐 시간 없어봐 날 알맞게 멀어져 가슴 so fine 이 태블만큼 거리 커피 so fine 누가 막혀져나 시간 없이 so dry 8시 반 와인을 마신 그의 시선 안에 수놓은 야경만이 번져있어 더 멍하니 스테이크를 잘라 그녀는 취하지 않아 그는 알아 흘러온 노랫소리만 그 머리를 채워 그녀 위로 가사를 읊어 난 있는 능력이 없어 날 맞게 떨어져 비는 so fine 익숙한 저녁 식사 could be fine 감각해줘봐 You make me